이쪽으로 이제 계시러 오게 돼요. 아, 유황기력이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아. 아, 눈이 밝아진다. 너무 기대되고. 이제는 환상의 팀인 것 같아요.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승쾌하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승쾌하다. 안녕하셨어요? 네. 네. 오늘 왜 이렇게 시끌시끌해요? 네, 그냥. 좋은 일 있어요? 예, 아니, 그냥 네. 계시럽 때문에 업돼가지고. 아, 지난 시간에 우리 서론 시간 해보니까, 네. 아, 역시 어렵죠? 네. 아니요, 맥락을 잡았습니다. 예, 예. 맥락을 잡았어요? 예. 처음을 딱 지난번에 누가 쉽다 그랬지? 우리 상훈 학생이 그랬나? 예. 네. 네. 쉬워요? 네. 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줘야지. 계속 쉽니다. 아 근데 네. 진짜 그 종말에 대한 그 인식, 네. 역사의 끝이 아닌 어, 그 지금이고 그쵸. 지금이 종말이다. 네, 그것만 알아도 계시록에 대한 그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전도할 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어, 왜? 지금이 종말입니다. 얘기하기가 조금 아, 더 현실적이죠. 그럼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 있잖아요. 네.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지금 세상에 얼마나 죽을 일이 쌓였습니까? 네. 이게 사실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맞아요. 예. 재앙이 먼 훗날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네.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재난을 받고 있단 네. 말이에요. 어른들도. 그럼요. 어른들도 막 무슨 일 있으면 꼭 말세야, 말세. 이렇게 예.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정확히 얘기하죠. 네. 지금 말세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초점을 공부했죠? 계시록에 네. 외워야 되는데 저거. 자, 첫째 뭐였어요? 세상은 종말은 있다. 세상에 종말은 소상에 종말이 있다. 어, 뜻밖의 학생이 첫 대답을 해요. 예. 그것만 외웠을 겁니다. 무슨 소? 나 두 번째도 맞히면 어떡할 거야? 오뎅 사드릴게요. 좋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야, 새 사람. 오뎅 먹고 싶네. 자,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 새 사람. 왜 상훈 학생? 예습을 많이 했어요. 복습하고 네. 새하늘, 네. 새 땅, 새 사람, 새 사람. 또 예수 번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나라에 옳지. 들어갈 수 있다. 어휴, 박수 한번 합시다. 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박수 한 번만. 그렇지 한 번만. 그렇게 주님은 짧은 시간도 역사하시니까요. 구주로 인정하는 자 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 네. 주의 나라를. 아, 요게 이제 계시록의 크게 세 가지 초점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자,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또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요거를 공부하게 되면 세 가지 부수적인 학습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종말론. 네.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 네. 따라서 두 번째는 기독론. 그렇죠. 기독론. 우리 저기 오태근 학생이 종말론과 기독론이 왜 연계성이 있는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아니요, 뭐 설명해 볼 수 있는 거죠. 평가야 뭐 제가 뭐 한번 해봐요. 종말은 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를 종말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옳지.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히 기독론에 해당되고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고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아직 종말론이 아니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아직 없으니까 그들로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과 기독론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아주 어려운 얘기를.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지난 시간에 공부들 눈들을 볼 때는 초점이 없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 아, 아주 정확히 얘기했어요. 네. 종말론이 잘못되면 기독론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계석상의 유기체적인 성격이 있어요. 아주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종말론과 기독론과 종말론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남기신 선물이 하나 있죠. 네. 교회요. 교회. 옳지. 교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마지막에 교회론이 전 주제를 덮습니다. 네. 결국 계시록은 1차적인 수신 대상이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믿는 교회 그리고 흔들거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견고케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말해요. 이 책은 누가 썼어요? 요한. 사도 예. 요한. 아, 뭘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이 썼겠죠. 그런데 요한도 여러 종류의 요한이 네. 있죠. 이 계시록을 쓴 요한은 사도 요한인데 언제 썼는가 하면 AD 95년도 도미티안. 이 아주 그 로마 황제 중에서도 아주 극악한 명성을 날렸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굉장히 험난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이 계시를 받죠. 자, 이 책이 요한이 썼다는 증거는 책 속에 한 네다섯 군데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네.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살펴볼 내용이고.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으로. 요한계시록 1장 열으세요.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강. 7명 7 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이 책을 계시라고도 했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했어요? 예언의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이다. 이 둘 차이를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분? 예언과 계시의 차이.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언과 계시. 분명히 1절과 3절에 1절은 계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2절은 뭐라고 했어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계시와 예언의 차이는 뭐예요? 계시는 네.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옳지. 이게 펼쳐져 놓은 마치 그림 같은 거고요. 예. 예언은 그 시대의 상황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은 계시는 상당히 말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대해 객관적인 론이라면 예언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옳지. 조기 졸업에도 되겠어요. 아, 어떻게 저를 쫓아내시면 안 되죠. 계시록은 마찬가지. 무슨 말이야. 질투나. 이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요 내용을 공부했죠. 근데 우리 저기 오태근 학생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갖고 있어요. 이럴 때 선생님이 아주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기 하나를 알면 하나를 정확히 얘기할 때 열을 할 거라고 말할 네. 것처럼 어묵 사주시는 거죠. 어묵? 네. 아, 어묵만 사주겠어요. 아니. 공부 잘하면 야 선생님이 아유, 우리 오태근 학생 억구도 다니지.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저도 업어주세요. 자 우리 공부합시다. 자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지난번 강의는 이제 넘어가고 4절을 보세요. 4절. 요한은 거기서부터 누가 읽었죠? 백원경 학생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네. 우선. 여기 지금 일곱 교회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네.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일곱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네. 보통 일곱은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 어떤 수로 완전한 수. 완전한 수이면서 또 하나 개념이 있는데 충족수입니다. 충족수. 완전한 그러니까 7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뭐 일곱 명, 일곱 별, 일곱 교회, 일곱 초대. 일곱인, 일곱 초대. 초대 또 일곱 나팔, 나팔 또 예. 일곱 대적 이 7이라는 숫자와 아주 친숙하게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7이 갖는 의미가 뭔가 첫째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는 뭐예요? 완전수. 완전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충족. 충족수예요. 이 7이 갖는 수는 완전수이면서 충족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7, 7 뭐예요? 교회. 교회. 자, 이 일곱 교회가 어디쯤 위치에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위치로요? 예, 위치. 아시아. 그렇죠, 아시아인데 필리핀도 아시아고 대한민국도 아시아고. 아, 어느 쪽 아시아를 얘기할까요? 뭐 지금 터키 쪽 그쪽을 얘기하는 아시아. 터키. 예, 혹시 터키 가봤어요? 예. 언제 가봤어요? 성지순례 때문에. 아이고, 선생님도 안 다녀왔는데 학생이 저렇게 부지런히 예습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예. 그게 예? 자, 여기서 말하는 일곱 교회가 있었던 위치는 바로 우리 학생이 얘기한 대로 터키 지역을 얘기합니다. 88올림픽 때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었어요? 올림픽이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터키 선수단 영접을 맡았어요. 오. 네, 근데 그 전체 선수단 영접을 맡은 게 아니고 태권도 팀 네. 영접을 맡았어요. 그때 태권도가 시범 경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 경찰이 따라왔더라고요. 선수단 속에 끼어가지고 혹시 뭐 이거 이상할까봐.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영어도 안 되고 또 한국말로 안 되고 저도 터키어도 할 수가 없고 응원을 해야 되겠는데 교인들 데려가서 장충체육관에서 국리를 하다가 터키라는 말하고 비슷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산토끼. 그래서 산토끼 앉아가지고 브라보 산토끼 토끼야. 그러니까 걔들은 뭐 응원가에서 무슨 토끼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나에게 토끼하면 그 생각이 나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토끼가 토끼 말로 터키인가 보죠. 몰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자, 아니 여기 지금 일곱 교회는 그 터키 지역에 네. 위치해 있었던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가상 교회입니까 실제 교회입니까? 실제 교회. 무슨 가상 교회? 실제 교회. 정신 줄 놓고 있어요. 실제수. 실제. 다시 말해서 역사의 실제 했던 교회입니다.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가상의 교회다, 상징적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그대로 역사 속에 실제했던 교회고 역사가로 유명했던 요세푸스도 그의 역사 기록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인용해 있고 또 그 교회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네. 실제했던 교회. 그런데 실제했던 교회이면서 또 하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교회는 상징적 교회이기도 합니다. 실제이면서 뭐라고요? 상징적 교회. 자, 그럼 뭐에 대한 상징적 교회냐? 일곱 교회가. 일곱 교회는 터키 지역으로 중심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했던 교회, 역사 속에. 근데 이게 일곱 교회예요. 그 일곱은 뭐라 그랬어요? 완전수면에서 충족수예요. 예? 그러면 왜 하필 일곱 교회냐? 그리고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여러분 일곱 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죠. 예.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있었죠. 근데 왜 하필 일곱 교회일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교회라 그러면 어느 교회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 제일 큰 무슨 교회? 순복음교회. 순복음. 한국 교회에서 순복음교회를 빼놓고는 또 설명이 안 되죠. 순복음교회. 또 대표성을 그래도 가질 수 있는 게 어떤 교회일까요? 영락교회. 영락교회도 역사적으로 대표성이 있죠. 또 뭐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는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예. 한국에 이렇게 부상한 아주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고. 저희 교회요. 무슨 교회? 소망교회. 소망교회. 또 온누리교회도 있고요. 뭐. 강남교회가 있습니다. 강남교회. 아, 강남교회. 그 말씀을 싶으셔가지고. 아, 그 아. 자, 그건 이제 제가 하는 얘기고. 네. 어쨌든. 정말 강남이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일곱 교회라는 것은 그 당시 교회가 일곱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곱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당시 실제했던 모든 교회를 그래도 대표할 만한 교회를 꼽은 게 일곱 교회입니다. 근데 왜 일곱 교회를 꼽았느냐? 이 일곱은 뭐예요? 완전수이면서 충족수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설명할 때는 사실상 그 시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통칭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네네. 그게 상징적인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일곱 교회는 오늘날에도 적용과 인용이 될 수 있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인용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 인식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하면 그 2000년 전에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했던 달랑 그 일곱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실제했던 역사적 교회이면서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었던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오늘날 모든 교회. 전 교회를 통칭해서 대상이 되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사실상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설명되어질 내용이다라고 보면 정확한 겁니다. 네. 이제 이 두 의미를 알겠죠? 네. 아, 일곱 교회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자, 지난 시간보다 조금 쉽죠? 네. 네. 네. 선생님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우리 학생들에게 이걸 쉽게 떠먹일 수 있을까? 네. 네. 아주 그게 어려워요. 제가 은사가 뭐냐면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서학당 하면서 이 은사를 좀 바꾸려고 제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희는 또 어려운 걸 쉽게 받아들이는 은사가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아주, 아주, 기특해요. 저는 뭐 어렵게 얘기하시든 쉽게 얘기하시든 먹는 은사가 있어요. 예. 자, 이제 또 갑니다. 네. 본문을 보십시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무슨 영? 일곱 영. 또 여기 뭐 나와? 일곱 영.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감아 보면 일곱에 관한 내용만 정확히 이해해도 끝나요. 아. 실질적으로 일곱 영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은 일곱 영에 관한만 영에 관한 내용만 말한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사제를 제가 꼼꼼히 좀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자, 이 일곱 교회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이해가 됐죠? 네. 편지합니다. 근데 첫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니까는 당연히 우리는 이거를 누구로 이해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건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얘기해요. 아. 여기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설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본문을 다시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차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할 때도 그분의 통치가 임하고 그분의 구원의 완성이 임하는 이 모든 것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는 여기서 성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자 여기 일곱 영이 등장을 하죠. 이 일곱 영은 당연히 누굴 가리킬까요? 일곱 영 그냥 영 그러면 쉬운데 천사 뭐예요? 영 그러면 쉬운데 일곱 영 그러니까 헷갈리죠.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일곱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왜 성령님이 일곱 영이냐?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 각도와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먼저 찾은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거기 영을 몇 가지로 묘사했나를 잘 보세요. 자, 한번 꼽아볼까요, 우리? 네. 지혜와 총명의 영.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까지 해가지고 모두 일곱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곱 영으로 묘사를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 영이라고 해서 영이 일곱 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몇 가지 시각에서 본 겁니까? 일곱 가지 시각. 일곱 가지. 대표적인 성령님의 속성을 일곱 가지 속성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일곱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님이 일곱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네네. 성령님 속에 계시는 대표적인 속성 일곱 개를 말할 때 일곱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일곱 영. 계시록 1장으로 다시 가십시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본문만 해도 성부와 성령과 성자 세 분이 등장을 합니다. 네. 맞죠? 네. 네. 자, 정리합니다. 삼위 하나님. 자, 여기서 삼위 하나님이 설명이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죠? 예. 자, 확인을 하십시다. 4절.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예.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 다시 오실 이. 예. 그러니까 장차, 다시가 아니라 장차 오실 이 말은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의 온전한 통치, 온전한 구속, 온전한 완성을 헬라적 의미로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을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요. 두 번째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무슨 영? 일곱 영. 그러니까 이 보좌는 누구의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방금 설명된 네. 아버지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 네. 일곱 영. 그러니까 성령. 이 일곱 영은 성령이 일곱 뿐이다? 그 말이 아니라 성령 속에 대표적인 속성인 일곱 가지. 성격과 속성을 일곱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또 예수. 충성된 증인. 자,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첫째 성부 하나님에 대해 소개됐죠. 두 번째 일곱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소개됐어요. 세 번째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해요? 충성된 증인. 자, 증인이라는 헬라 말이 갖는 어근이 뭐냐면 항상 증인은 어떤 경우에만 붙이는가 하면 순교자에게만 붙여요. 순교. 그래서 이 순교는 무엇을 위한 순교냐면 반드시 이 충성이라는 주제가 단어가 등장할 때는 말씀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상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고린도 전서 4장을 빨리 찾으세요. 고린도 전서 4장. 자, 우리 찾은 분이 1절, 2절을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방경님 학생. 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의 주제가 나오죠? 네. 그런데 뭘 맡았다는 얘기예요? 1절에? 뭘 맡았다고?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얘기해.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는 잘 보세요, 우리 학생들. 일관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충성이라는 말이 등장을 할 때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된다? 말씀. 말씀과 연결이 된다. 근데 여기 증인은 이 말씀 때문에 죽임당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변화하다가 바울이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할 당시에는 어떤 이단들이 번성을 했는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이 발호를 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설명은 또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시간 이제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영지주의자는 어쨌든 간단히 얘기해서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 존재를 이원론적인 시각으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를 놓고 두 가지 극단이 나눠졌어요. 초경견주의가 발생을 했고 쾌락주의가 발생했어요. 이거 어차피 육은 더러운 것이다. 그냥 육이 원하는 대로 두자. 그래서 캐세라 세라 이런 식으로 육을 막 방종에 내몰았어요. 이런 극단 쾌락주의가 한쪽에 발생을 했고 한쪽은 이 육은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초경건주의가 갈라졌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신학사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많이 훼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바로 그 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바울이 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뭘 지켰다 그래요? 믿음을 지켰으니. 기억나죠? 네. 처음 들어요? 아니요. 기억나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유일한 위탁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유일한 바울에게 맡긴 위탁물이 뭐겠어요? 말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계시록을 오늘 다시 보세요. 계시록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절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저 백원경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묘사했어요? 충성된 증인들. 그런데 거기에서 경천동지할 어마어마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를 찾는 사람에게는 제가 오늘 수업 조퇴시키겠어요. 먼저 나시고.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일단 다 내보낼 수는 없고 앉아 계세요 그대로.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 5절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먼저 나시니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거는 자 보세요. 먼저 났다. 먼저 났다는 말은 순서적으로 제일 앞에 났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네.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헬라 말로 이렇게 돼요. 프로토 토코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이게 형제들이 네 형제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사남매가 있어요. 사남매 중에 우리 장남 오태근이가 제일 먼저 났다. 그 순서상에 먼저 났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언제 사용하는 단어인가 하면 받아 적으세요. 자, 부활의 첫 열매 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첫이라는 것은 순서상 첫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은 즉 절대적 주권자와 최고의 자리, 즉 기원을 얘기합니다. 기원. 바둑 두는 기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기원은 모든 최초의 시작.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할 때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기원.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에게만 쓸 수 있는 독특한 헬라 용법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여기서 누구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게만 붙일 수 있는 최상급이라고도 표현이 어려워요. 유일하게 붙일 수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 나시고. 예?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보십시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럼 이 땅의 임금들은 뭡니까? 이 당시 땅의 임금이 누구예요? 지금 있는 뭐 황제들인가요? 옳지. 예. 로마 황제를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되신? 머리. 머리가 되신.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비교법입니다. 네. 예수님이 그 땅의 주권자들 머리다 그런 의미로서 설명하게 쓴 게 아니고 그것들이 이 땅의 땅의 임금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이렇게 슬쩍 빗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주의 통치와 절대적 주재자는 누구라는 설명을 미리 놓고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전체의 설명이 앞으로 누구의 역사의 구현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구현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 또 보십시다. 자,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거기 두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은혜, 평강. 이 순서를 잘 보세요. 평강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은혜. 은혜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네. 맞죠? 네. 네, 정확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인류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는 평강은 전부 일시적이고 인간적인 잠시적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을 때 생겨지는 평안은 그거를 휴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참된 평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참된 평안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평강을 위해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참된 주의 나라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죠? 예.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물어봅시다. 우리 그 김상훈 학생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선생님의 어거지 질문인데 그래도 선생님 질문이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야,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김상훈 학생은 자기가 한 돈으로 환산하자면 몇 얼마짜리쯤 될 것 같아요? 돈으로 환산하면요? 그냥 웃지요? 아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예. 우선은 머리는 어우, 굉장히 비싼데요. 아, 시간 없으니까 빨리 계산해 봐요. 예. 계산을 잘 못해요. 계산 못하겠어요? 그만큼 예, 비싸다는 얘기죠. 계산이 안 되면 제가 선생님이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네. 김상훈 학생을 3분이 계세요. 값 주고. 네. 값을 지불하고 3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사셨어요. 근데 그 값을 뭘로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으로 지불하셨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 책을 예를 들어 이거 이제 소설이라고 합시다. 이걸 5만 원 주고 샀어. 그 이게 값어치가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 그럼 우리 김상훈 학생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김상훈 학생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예수짜리. 예. 예수짜리. 그런데도 표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인가 하면 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아들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테텔로 헤이스. 즉 그 말은 값을 치렀다. 헬라 시대의 상인들이 거래를 할 때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을 때 다 지불했다라는 사인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상훈이를 위해서 값을 다 계산했다. 그러니까 우리 김상훈 학생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짜리예요? 예수짜리인 거예요. 예수짜리. 그러니까 자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왕의 권세를 가지고 부유한 자로 살아야 돼요. 네. 거지 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예. 자, 그다음에 보십시다. 그래서 여기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계시록은 그걸 설명하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장차 무슨 일어날 섬광과 번개와 심판과 이런 쪽에 계시록이 목적이 있고 관심이 있는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굉장히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녹아져 있는 최고의 러브스토리.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방경님과 오태근과 김상훈과 백운경을 향한 최고의 러브스토리가 계시록 네. 말씀. 아멘. 계시록은 네.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네. 정말 연애 표지를 읽듯이. 아가서 같이. 아가서 같이. 네. 그렇죠. 아가서 책 읽어봤어요? 네. 예, 그건 진짜 거의 황홀하리만큼 표현할 수 없는 러브스토리가 네. 술라미 여인과 네.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건 네. 우리 나중에 공부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6절을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뭐와 뭐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제사장. 자, 이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 이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 안에 우리를 한 민족과 한 백성으로 삼았다는 얘기. 그게 계시록이 펼쳐질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뭘로 삼았어요? 제사장.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제사장은 어디서 필요한 존재입니까? 제사. 이 땅에 필요한 존재예요.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현장에 화목하지 못하는 생명들에게 우리가 뭘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 후서 5장을 빨리 찾아보세요. 찾아서 17절 18절을 우리 오태근 학생 읽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화목해 하셨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목해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왜?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직분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7절. 7절을 저기 우리 백원경 학생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가 뭐를 타고 오세요? 구름. 자 손오공만 구름을 탑니까? 아니요. 여기서 근데 원문에는 구름을 이렇게 타고 온다는 말이 아니고 위드. 함께. 구름과 함께.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름이 등장하는 것은 왜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낼 때 구름이 등장하래요. 이게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구름을 타고 진짜 예수님 오신다는 말이 아니고 구름과 함께. 구름이 임할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임재를.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 성정 가득히 연기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사야가 보고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 임재를 말한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자, 여기 그를 찌른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로마 그 군사들이요? 그렇죠. 예, 당연히 로마 군사들을 연상하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그를 찌른 자라는 말은 로마 군인들을 가리킨다는 근거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던 네. 모든 이들을 통칭한 표현입니다. 이건 이제 그를 찌른 자들 그 말.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꾸적으로 로마 군사들일 것이다.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믿는 성도들도 보지만 우리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현상은 다 크리스찬들도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애곡한다는 말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이들. 요건 이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그 성경을 찾지는 않겠지만 이 내용은 이제 스가랴서나 계시록 뒤쪽에 보면 이 본문들이 이제 같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 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얘기하죠. 네. 알파와 오메가라. 이건 헬라 철자의 첫 머리 글자요 마지막 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호한 역사의 시작과 마무리를 의지적으로 표현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역사는 그분의 기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의 역사로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행복이 얼마나 큰가를 종국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하나님의 의지적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쉬워요. 쉬웠죠? 네. 네. 어려웠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예. 네. 자, 혹시 한두 가지 거 뭐 좀 더 질문하면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네. 질문할 게 없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강조하셨던 뭐 예. 장차 오실 이라든지 예. 일곱 영이라든지 예. 대부분 이런 데서 이제 이단들이 오류에 빠져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되는 게 이거라니까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저도 그래요. 여기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을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들어오는데 다시 오실 이 만약에 이랬으면은 이제 또 그렇게 혹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함정까지는 아닌데 자의적으로 오해가 막, 발생할 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여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니까 이건 성부와 성령과 성자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 예. 이런 표현들은 좀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분이나 연구하는 분들이 안내를 받으면 그렇게 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네? 여기서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다음 중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베드로, 2번 마태, 3번 마가, 4번 요한.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퀴즈 정답과 함께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 양천구 목1동 917-1번지 CBS TV본부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신우인 목사님의 하늘을 사는 사람들, 송태근 목사님의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 유영모 목사님의 성서학당 요새편 바이 드림 가운데 한 권을 드립니다. 조깅으로 해도 되겠어요. 이럴 때 선생님이 아주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를 알면 하나를 정확히 얘기할 때 열을 할 거라고 말할 것 어묵만 사주겠어요. 공부 잘하고 있냐 선생님이. 우리 어태권 학생 억구도 다니지.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업어주세요. 산 토끼 토끼야 전설의 고향 갑시다 그랬대.